좋겠어.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묻거든 채 한 번 꼭 한 번이 있는 될 텐데 난 참 그 말이 어려웠어. 너만 보면 자꾸 바보가 돼 그림자비 웃음께만 돼.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차마 너를 향해 해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웃었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우는 말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듣는 말 끝내 너의 곁에 닿지도 못할 왜 말자고 시간으로 덮고 또 덮어도 널 가리지는 못하나 봐.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차마 너를 향해 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